it's love, yeah. It is love, yeah. Sometimes I know, yeah. Sometimes I don't, yeah. 이 다음 그 사, 뭐라고 쓸까? 너무 많은 말이 날 돌지 마. 내 마음 같은 게 하나. 그냥 느껴져 해가 뜨고 나면 꼭다리 뜨듯이 손톱이 자라듯 겨울이 오면 나무들이 하늘하늘 옷을 벗듯이 넌 날 기억을 추억으로 바꿀 사람 사람을 사랑으로 만들 사람 널 알기 전 심장은 온통 직성뿐이던 거야 난 그냥 사랑 사랑 사랑 넌 나의 모든 목소리 잠시 나를 사랑 사랑 사랑 만들어 만들어 우린 사랑 사랑 사랑 저 무슨 위 많은 직선에서 내 사랑 사랑 사랑 그게 살짝 앉은 하트 I live so I love I live so I love You may add to an O shit add to an O 너 때문에 알았어 왜 사람과 사랑이 비슷한 소리가 나는지 You make let to a lie Let to a lie yeah. 너 때문에 알았어 왜 사람이 사랑을 하며 살아가 하는지 아와 유에 거리 멀지만 Fuck JKLMN Pick your arrest 모든 글자 건 넌 내가 내게 닿지 화려한데도 똑같은 소리가 나잖아 그렇다고 내가 넌 아니지만 너의 직장의 일부가 되고파 너의 소설에 난 참견하고파 연으로 난 그냥 사랑 사랑 사랑 넌 나의 모든 목소리 잠시 나를 사랑 사랑 사랑 너 만들어 만들어 우리 사랑 사랑 사랑 저 무슨 위 마른 직선에서 내 사랑 사랑 사랑 그 위에 살짝 앉은 하트 I live so I love I live so I love I hope you feel the same woman.